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을 하면 우리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니까요. 절대로 오해까지 가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세리도 나오고 뭐 바리새인도 나오고 하니까 이게 세리와 바리새인에 대한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9절에 벌써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미리 벌써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대. 그러니까 뒤에 뭐 다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라고요? 비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뭐 그거 믿는 게 잘못입니까? 그러나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믿어야 하겠지만은 그것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요. 의롭다 하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셔야 되지. 그러면은 거기에 응답해서 아멘 하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의로워졌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뿐이지, 내가 의로워졌다고 해요, 그게 내 자랑이 못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의시되고 뻣뻣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가도 또 괜찮겠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의로운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문제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의롭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멸시할 사람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멸시해도 안 되지만 내가 멸시할 사람도 아니지만 그 사람도 내가 멸시해야 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고 내가 멸시하고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뭉개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에서 14절에서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높아지는 것도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높아질 자격 자체가 없어요. 누가 높이셔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감사하고, 은혜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은혜 받은 사람이 높아지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지. 내가 또 높아졌다고 그 순간에 그냥 또 의시되네. 또 교만해지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멸시하네. 그러면 내가 뭐가 되어버려요? 내가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런 모든 관계를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눈에도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였는지.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신다 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아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이런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다 보이셨구나. 오늘 여기 바리새인이 나옵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많이 예수님께 꾸지람을 책망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아 바리새인은 본래부터 나쁜 사람들이네. 저것들은 본래부터 좀 뭔가가 안 된 것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도 이 바리새인 페리시라는 말은 분리한다, 구별한다 이런 의미의 말에서부터 바리새인 그런 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이 또 자기들 스스로도 우리는 그런 것들과 저런 것들과 우리 좀 뭔가 나누고 분리가 돼야 돼. 우리 내가 저렇게 천박하게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러면서 자기를 좀 더 이렇게 분리를 해서 구별을 해서 좀 더 자기를 좀 고고하게 좀 깔끔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또 자꾸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자기들 모임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은 본래부터는 이 말이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세상 속된 것들 악한 것들 나쁜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오염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구별하고 분리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말은 나쁜 것이 아닌데 이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처음에 목적하고 처음에 마음 먹었던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지가 않아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교회들 중에서는 그런 교회들이 좀 있어요. 교회 직분들을 세웁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직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세울 때에는 전부가 모두가 다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 나도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하, 나도 권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모두가 사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 이제 세워져서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끝까지 그 처음에 그 마음 처음에 안수를 받고 처음에 임직을 할 때에 그 마음이 끝까지 그대로 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어요? 또 그렇게 세워지기까지 정말로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던 옛날에 집사 시절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아,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 가버리고는요. 세워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게 무슨 자기의 하나의 계급처럼 생각을 해버립니다. 자기에게 무슨 권리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만 변질이 와버려. 변질이 오고 나니까 또 어디 가서 어떻게 배워왔는지 몰라. 어디서 못된 것을 배워가지고는 와가지고는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가 또 잘못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잘못 안 해도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직분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모범이 되어 주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따라오도록 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범으로 세워주는데, 그 모범으로 세워졌으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게 무슨 권리입니까? 사실은 그게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란 말이지요. 책임일 뿐이지 그거 가지고 무슨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무슨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대체로 여러 교회들을 제가 뭐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저것 여러 가지 그 또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기도 공보 우리 교회 소식지를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은요, 여러 교회들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 대체적으로 문제가 뭐 때문에 생기냐, 목사가 잘못해서 문제 생긴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도 봤지만은요, 그 이외에 다른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누구 때문에 생겨요? 교회 장로 때문에 생겨. 참 안타깝잖아요. 세울 때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세웁니까? 또 그동안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는 거죠. 또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버려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이 바리새인도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로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인지를 몰라. 여기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거 안 한다는 게 얼마나 건전하고 좋습니까? 또 더군다나 그 다음에 보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악한 것, 이런 나쁜 일들, 이런 모든 것들과 자기는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그 다음 말씀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일해에 두 번씩 금식하고. 일해에 두 번이란 뭐예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한대요. 그 다음에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소득의 11조는 그러면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이지만은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만하면은 어디에 내놔도 아무도 누가 책 잡을 것이 없습니다.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없어요. 이만하면 정말로 얼마나 잘하는지 대단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이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기도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누구를 여기에 대조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세리를 여기 오늘 둘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니 뭐 하늘 쳐다보는 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뭐 안 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감히 하늘도 못 쳐다본다는 거예요. 뭔 죄가 이렇게 많고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하늘도 쳐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히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리는 죄인이고 바리새인은 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두고 어느 기도를 받으셨다고요?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이 몇 사람이 있다고요? 의인이 몇 사람이 있어요? 예? 의인이 몇 사람이 있는지를 모르면 큰일 났네. 아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엄난이네. 그렇죠.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의로울까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여기 따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따로 기도한다는 것이 프로스 에우톤 헤 아우톤 이렇게 말하는, 프로스 에 아우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프로스라는 것은 어디 어디로부터, 그 다음에는 에 아우톤 하는 것은 어디를 향하여,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향하여, 뭐 이런 의미의 말이 되는데, 따로라는 말이, 따로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만큼 있어도 여기 한꺼번에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따로라는 건 이렇게 한꺼번에 있어도 이것이 이렇게 좀 이렇게 구별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내놓아야 되잖아요. 이게 따로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의미가, 바리새라는 말도 사실 구별한다는 말이 되지만, 여기 따로 서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나는 저런 것들하고 내가 어울릴 수가 없어. 내가 저것들하고 어떻게 내가 같이 있겠어. 저것들. 자기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리와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의로워지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의롭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지, 아브라함도 사실은 의롭지를 못합니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내가 아무리 세상과 분리가 돼가지고 산속에 홀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 혼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내가 죄를 짓지 않지도 못하지만은 의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밖에 없고 그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를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너는 왜 그렇게 의롭지 못하느냐고, 너는 왜 죄인이냐고, 너는 왜 죄를 짓느냐고, 더럽다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아주 멸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멸시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멸시할 만한 내가 심판자입니까? 우리가 그만한 위치에 있습니까? 나도 내 스스로가 의롭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남의 심판자가 되고요, 내가 남이 나하고 같지 않다고, 같지 않을 수 있지요. 왜 꼭 같아야 됩니까?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차이가 있다고 해서 나는 월등하고 이 사람은 아주 밑바닥이 아니라 그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는 지금 누굽니까? 바리새인 같습니까? 내가 세리 같습니까? 도대체 내가 어느 쪽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린 다 바리새인인 것 같아요. 나는 다 바리새인인 척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세리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사실 여기 따로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의미하면은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런 의미가 돼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기도는 어디로 향하는 거죠? 기도는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위로 향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 하나님 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거 감사해요. 좋아요. 감사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감사를 해야 돼. 감사를 안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를 하는 것은 그게 내 능력 내 공로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감사한다는 말은 이게 내게 아닌데 나는 아닌데 무언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내가 감사한다고 그게 내 것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감사합니까? 자기 자랑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이고 자기를 향하여서 자랑할 뿐이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나는 뭐 같아요? 내가 바리새인 같아. 감사하지도 않으면서도요. 더군다나 감사하면서도 그 감사가 정말로 나는 없었는데 주셔가지고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배짱이에요. 이런 마음이요. 그러니 그게 무슨 정말로 감사냐 그 말이지. 진짜 감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나는 이만큼 있는데 의지되고 뻑이고 그러면서 자기를 우월감을 가지고 그게 감사냐 그 말이지. 감사는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제게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하나님 이게 다 이게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하나님 내 가족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사실 이게 다 내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해요. 아내가 있어도 저 당연히 있고 기분 나쁘면 가. 세상에 그게 무슨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뭐 능력 없는 남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감사가 되겠느냐 그 말이지요. 감사는 어쨌든 내게 있는 것을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감사가 나와야 진정한 감사가 되지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 말이지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런 모든 것들 하는 것들도 오늘 여기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도 하고 십일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면서 자기 자랑하려고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아시고 계시는데 뭐 자기를 의시되고 자기 자랑한다고 그게 대단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여기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세리를 보십시오. 세리는 감히 하늘을 향하여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늘 못 쳐다볼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럽다는 나는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그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미완료 과거형 동사예요.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요. 미완료라는 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미완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과거부터 미완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가슴을 치며 하는 것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과거부터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계속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완료 과거형. 지금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딱 일어서면 그걸 다 끊어보고 이제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책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언제까지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받고 구원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도 그러나 내가 이거 완성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잡은 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려고 나는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미완료 과거라는 거예요. 미완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고 그게 언제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는 달려가야 할 사람이야. 이것이 미완료 과거형 동사가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세리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어디로 통하고 있는 거예요? 위를 보고 있는 사람이요. 감히 눈을 들어서 보지 못한다 하지만은 이 사람 마음속에는 위를 보고 싶지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를 보고 있는 사람이요. 누구와 관계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뭔가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오늘 이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고 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타내면서 자기를 내어놓으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관심이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이 사람이 제대로 기도한 사람이다.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나는 저 누구와 같지 않다고요? 세리와 같지 않다고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는데 기도할 때에 옳거니 저 김순자 원사님은 죄가 많고 무슨 일이 있고 집에 복잡한 일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저 김순자 권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돼. 지금 사람들이 우후 있는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김순자 권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하면은요. 아 김 권사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자존심도 있고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이거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뭐 병명까지 다 이야기해버리고 뭐. 그 사람이 뭐 집안에 뭐 모든 내용까지 다 그냥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냥 다 그렇게 기도해버리면은요. 그건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왜?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요? 내가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김순자 원사님의 이야기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 가운데 어려운 분도 있고 몸이 아픈 분도 있고 뭐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벌써 오냐 그래 내 너 김순자 원사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도 알고 있다. 서계양 장로님 집의 사정과 형편도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여기 이 바리새인은요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세상에 이 세리는 뭐 어쨌단 말입니까? 그럼 세리는 아주 그냥 정말로 얼굴이 벌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늘 조심스럽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 교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지만은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숨겨가면서 숨겨놓는다고 하나님이 야 너 왜 그거는 기도 안 해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기도를 아시잖아요. 형편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은 잔뜩 해놓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느냐. 우리가 왜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생각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 의로운 것도 내가 어떻게 의로운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의로워진지를 모르면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도 내가 의로워질 만한 자격도 어떤 내가 행위를 한 것도 내가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뭐 아주 대단한 중요한 일을 하고 나면 아, 그 사람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인은 성경에 나오는 의인은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 정말로 봉사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운 사람은 착한 일을 했다고 의로워지는 거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그 의로운 것이 구별이 됩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세상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로워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마 하는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죄인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면서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그러시니까 겉으로 볼 때 내가 의로워졌지만 사실 내 속에 내가 스스로를 고백한다면 나는 아직도 내 속에 죄인이야.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 의로워질 뿐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의로워지면 감사할 뿐이지 그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의로워졌다 하고 어디다가 내놓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 말. 그 자랑은 그냥 겸손하게 묻어두고 오히려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의로울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습니다. 내가 영화 미량이라는 건 내가 지난번에 얼핏 이야기한 미량 못 본 사람 있었죠. 집에 가서 그 미량 보았나 안 보았나 모르겠네. 요즘은 저기 어디 뭐 보면 다 나오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돈 좀 주고 그 사이트에서 받아 내려가지고 한번 보셔요. 내가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워졌을 뿐이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의롭다고 내가 죄가 없다고 자랑할 만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 오늘 여기에 세리의 기도는 주어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보면은요 정말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나는 내가 전부 자기가 자기 중심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 중심으로 그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야. 오늘 이 세리는요.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오늘의 양식이 보면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를 짓고 더군다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만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내 얼굴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야 연기 난다. 사람이 연기 쐬어 보세요. 얼마 그 못 견디잖아요. 눈에 따갑고 그냥 코에 그냥 재채기 나고 못 견디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야야 내 코가 맵고 눈이 매워서 내가 진짜 연기 같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용서를 받은 뿐이지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한데 오늘 우린 그것을 알지를 못할 때가 있단 말이지요. 잊어버리면은 우리도 똑같은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자기가 어느 쪽에 있는지, 자기가 어떤 생각과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내 신앙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내가 바리새인인지 세리인지. 바리새인이 되려 하니까 금방 꾸지람을 들어가지고 그건 또 안 되겠고, 그러나 바리새인의 행위는 우리도 그 이상으로 해야 된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가 더 낫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낫지 아니하면 바리새인보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잘해야 되지만은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을 하면서 교만해가지고 그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짓눌러버리는 것 아니다. 오늘 우리는 세리 같은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용서받았으면 그 용서받은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세리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은요, 저 동대문 그 뭐지요? 동대문 세무서. 동대문 세무서 그 세무서장님. 아이고, 내가 잘못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동대문 세무서장님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그 서장님이 그냥 키가 좀 작았던 모양이라. 그러니까요, 그 밑에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서장님이면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요. 아니, 나무에 엉겨먹은 끼 올라가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에 체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 부하 직원들이 많이 그걸 보고 만약에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누구예요? 사께오가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예수님을 보고 싶긴 한데 마음속에 그분이 참 자기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까지가 뭐 체면이고 뭐고 체면 불구하고 내가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겠다고. 그런데요, 예수님 저만큼 지나가시다가 딱 머물러 서시더니만 딱 누구를 봐요? 삭개오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깜짝 놀랐네. 아니, 저분이 내 이름을 아시네. 하나님께서 내 이름만 아시겠어요? 여기 있는 교인들 이름 다 알아. 나는 가끔 까물까물 깜빡깜빡하고 내 잘 뭐 생각이 깜빡깜빡 안 날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삭개오가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뭐라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대인들이 웬만큼 친한 사람이 아니면 남의 집에 가가지고 하룻밤 자거나 그 집에 같이 식사를 하질 않아요. 더군다나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세리란 말이요. 세리는 뭐예요? 이제 방금 봤잖아요.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세리는 저것들은 창기하고 도둑놈하고 똑같은 것들인데 그렇게 말하는 그 집에 예수님께서 거기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유하시면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삭개오가 요즘 말로 하자면 감동을 먹어버린다. 감동을 먹었어. 그러고는요, 이 삭개오가 하는 말이요, 사실 내가 그런 적이 내 기억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혹시 나한테 누가 내가 뭐 좀 이렇게 협잡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공갈을 쳐가지고 야 더 내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눈만 끔뻑끔뻑해도 뭐 알아서 갖다 바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혹시라도 있으면은 내가 네 배를 내가 갚아버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얼마나 감동이 됐든지 삭개오는 하는 이야기가요,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선한 일을 쓰겠습니다. 재산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선한 일을 쓰겠다는 거. 아이고, 세리 세관장 세리장 동대문 세 요즘은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옛날 같으면요, 세무서장쯤 됐다 하면은요, 그 집에는 뭐 진짜 없는 것 없이 다 들어올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께오가 물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제법 재산가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선한 일을 위해서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엊그젠가 코미디언 왜 구봉서 씨 있지요? 그 뉴스에 나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유, 살아계실 때만 해도 살아계실 때도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했거든. 그런데 살아계실 때에는 소문도 소리 소문도 없이 아이고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돌아가신 후에 죽은 후에 그 이야기가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살아있을 때 그런 일을 하면은요 또 사람들이 삐딱하게 보거나 하면 아이고 저 인기 관리하려고 저러는구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소리 소문 없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놓았는지요 죽은 후에 오히려 그게 딱 나타나. 근데 사실 구봉서 씨가 코미디언이지만 장로님 얼마나 예수님께 감동을 받았으면 난 사교만 감동받은 줄 알았더니만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감동받은 분이 많은 거예요. 자기 재산을 얼마나 그 어렵게 귀한 재산입니까. 사실 구봉서 씨가 처음부터 잘 사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뻘끔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일에 많이 사용했다는 것.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얻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면은 우리도 이런 감동을 먹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감동 먹어야 되는 거. 그런데 사께오뿐만 아니라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무 업무를 보던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 다 그냥 두고 나를 따르시오 나를 따라와 했더니만요 이 마태도요 세관에 있던 거 다 자기 그 세관에 얼마나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냥 가만 앉아 있어도 월급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생기는 게 많은 것이 그 당시에 세리들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거. 지금도 뭐 세관에 투명하게 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직장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이 또 매력을 느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는데 마태도 예수님을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 들어와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사께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와서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했는지요. 오늘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늘 세리가 오히려 감동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이게 내 공로가 아닙니다. 자기를 더 겸손하게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높이신다. 그러나 미련하게도요 나는 의인인데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아 좀 알아줘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낮추어버린다.